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이제 8월도 중순을 넘었습니다. 이제 추운 날씨, 그래도 오늘도 아직 벌써 아직도 추운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나명균 목사님을 모시고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뉴질랜드 예. 겨울 날씨는 아직도 이렇게 이러네요. 그래도 이제 확실히 예.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동네는 쓰레기 버리는 날이 예. 금요일 날 아침이거든요. 예. 네. 아침 일찍 쓰레기를 통을 내놓으려고 나가니까 예. 안개가 촉하게 꼈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거는 그만큼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그런. 예. 아. 증상이고 네. 혹시 날씨가 오늘 좋을까? 안개 낀 날은 낮에 날씨가 좋잖아. 근데 지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요. 예, 목사님 오늘은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려는지요? 예,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나물 이름은 별꽃나물이에요. 예. 별꽃나물. 별꽃 아주 이름이 예쁘네요. 그렇죠. 예. 예. 아,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나물은 이름이 아주 예쁜데요. 별꽃나물, 예, 버섯은 예쁜 것은 독버섯일 확률이 많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 나물은 어떤 나물인지요? 예, 권사님도 예. 그 독버섯은 예쁘다, 예. 화려하다 그런 예.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예. 네, 그렇게들 많이 말을 하고 또 그 말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또 신빙성도 있는 말이에요. 예. 예. 오늘 이 별꽃나물은 네. 그 하얀 그 별처럼 네. 하얀 별처럼 좋게 피는 그런 이제 나물입니다. 네. 근데 영어 이름으로도 네. 그 이름이 예뻐요. 뭐냐면 칙위드. 네. 칙위드. 예.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칙위드 굉장히 좀 예쁘다라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예. 병아리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별꽃나물. 네. 또 뭐 이렇게도 불러도 저렇게도 불러도 오늘 참 예쁜 나무를 네.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태어나기를 충청도 논산에서 예. 태어났거든요. 예. 저희 집 앞에 대청마루에서 쫙 펼쳐오면은 예. 논산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예. 뭐 옛날에 어른들 말씀으로는 뭐 개배장군하고 예. 뭐 마지막 신라군이 전투를 벌였다 뭐 그런 얘기도 예. 들려지는 그 황산벌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아, 그곳이 예. 제가 어린 적 살던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네. 이제 겨울이 아직 이제 막 끝나기 전에 예. 그럴 때 되면 이제 저희가 제가 누님들이 두 분이 계셔요. 예. 누님들이 이제 바구니하고 칼하고 예. 옆에 끼고 예. 이제 지금 나가는데 같이 예. 쫄랑쫄랑 이렇게 나가면은 예. 논에 가서 예. 무슨 풀을 이렇게 조금 뭉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자라는 풀이 있어요. 모여 예, 모여서 예. 예. 근데 그게 한 폭인데 이렇게 덩어리를 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 정도 이렇게 예. 손바닥만할 정도로 이렇게 예. 한 무더기가 크거든요. 예.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밑둥을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나물로 무쳐 먹고 예. 또 국도 끓여 먹었던 그런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별꽃 나물은 네. 정식 이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별금자리. 별금자리. 야, 혹은 벌금자리 예.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예. 그러니까 벌금자리보다는 예. 별금자리라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네. 이제 커서 네. 정식 이름을 보니까 네. 별꽃나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또 뉴질랜드에 오니까 칙위드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됐고 네.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보여지는 그런 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꽃을 보면은 별 모양처럼 하얗게 이렇게 피거든요. 예. 작은. 그래서 별꽃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뭐 집에 화단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하여튼 뭐 뉴질랜드에서는 사계절 어디를 가리지 않고 아주 지천에 많이 이렇게 나는 그런 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집에서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예. 아마 제일 귀찮은 풀일 수도 있어요. 이 네. 별꽃나물이. 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은 예. 좋은 나물거리로 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예. 그런 나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아주 자연이 주는 귀한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나물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한국의 별꽃나물과 뉴질랜드의 것이 같은 종류인지요? 네,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별꽃나물에도 네.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별꽃나물이라고 부르는 것, 네. 그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칙위드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사실 큰 별꽃나물이에요. 예. 큰 별꽃나물이고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시골에서 예. 뜯어먹었다고 네. 하는 별금자리, 예. 벌금자리 그거는 작은 별꽃나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크고 작냐면은 그 이파리의 모양이나 예. 꽃 모양이 예. 좀 작고 크고 그래요. 예. 그것만 다르지 네. 다른 것은 같거든요. 예. 좀 물론 식감이 큰 별꽃나무는 이파리가 좀 넓은 표면에 네. 작은 별꽃나무는 이파리가 조그맣게 그 쌀알 말하면서 쌀알 말하면서 네. 입이 좀 통통해서 예. 씹으면 좀 더 아삭거리는 그런 맛이 예. 예, 더 있던 것 같아요. 돌나물 비슷한 크기가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돌나물보다 훨씬 작죠. 네. 돌나물보다 훨씬 작아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볼 느낄 때는 네. 분명히 그 작은 별꽃나물이 네. 맛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그것만 먹어봐서 그런 건지 느낌이 그런 건지 네. 아무튼 큰 별꽃나물도 뭐 깨끗이 씻어서 네. 그냥 그 샐러드해서 예. 그냥 돌나물 네. 양념장에 이렇게 묻혀서 생으로 네. 겉절이 샐러드 네. 하듯이 네. 별금자리도 아. 예. 별꽃나물도 그렇게 네. 해서 드시면 네. 충분히 우리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예. 혹시 이제 가드닝 하시거나 예. 이제 요즘 이제 텃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네. 준비를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텃밭을 가꿀 때 겨우내 이렇게 났던 풀들 중에서 네. 그냥 다 뽑아 버리지 마시고 네. 이 별꽃나물은 조금씩 이렇게 좀 뜯어놨다가 네. 뭐 이렇게 한끼 겉절이로 네. 아니면 나물로 국으로 네.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맛있는 별꽃나물 무침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제 뭐 나물 이야기니까 네. 그 별꽃나물을 가지고 그 된장으로 무쳐내는 된장나물 예. 무침나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꽃나물을 뭐 한 소쿠리 정도 뜯을 수 있으면 깨끗이 씻어 가지고 준비해 주고 네. 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조금 같이 조금씩 섞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간 마늘이나 예. 다진 파, 네. 뭐 참기름, 깨소금 요 정도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살짝 데쳐서 네. 굳이 뭐 오래 데칠 필요 없습니다. 넣다가 바로 예. 꺼냈다고 네. 느낄 정도로 네. 살짝 넣다가 네. 꺼내시고 네. 찬물에 헹궈내시면은 네. 이제 색깔도 좋고요. 그래서 준비한 양념들을 넣어서 네. 조물조물 무쳐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생으로 네. 양념간장을 하거나 해서 네. 새콤달콤하게 네. 무쳐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좀 된장국 끓여도 좋습니다. 네. 멸치 다시 국물을 내서 네. 이제 별꽃나물과 된장을 같이 넣어서 네. 끓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려서 이제 논에 우렁이 참 많았어요. 예. 우렁 아시죠? 예. 달팽이 같이 생긴 예. 논우렁. 예. 그 논우렁을 삶아가지고 예. 이제 껍질을 깨내고 해서 예. 깨끗이 씻어서 예. 이제 된장국 끓일 때 이 예. 별꽃나물하고 같이 넣어서 끓여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뭐 뉴질랜드에서야 뭐 우렁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서도, 예. 뭐 마트에 가 보니까 뭐 깐 바지락도 파는 것 같고, 예. 뭐 홍합 넣어도 좋고요. 예. 뉴질랜드 홍합 좋잖아. 예. 이런 거 뭐 새우 넣어도 좋고요. 예. 마른 새우 넣어도 좋고, 예. 생새우 넣어도 좋고, 이렇게 넣어서 네. 된장국을 끓여내도 네. 한 끼 식사로는.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별꽃나물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예, 뭐 작아서 네. 굉장히 하찮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별꽃나물은 네. 뭐 의외로 약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풀입니다. 네. 단백질이나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의 이 미네랄이 네. 풍부하게 들어있고 네. 또 영양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별꽃나물 하면은 이 위장을 그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고 네. 또 잇몸이라든가 충치 같은 네. 거를 네. 치료하고 예방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네.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관, 혈액을 맑게 해주는,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도 하고요. 네. 또 뭐 산모들이 미역국 많이 드시는데 미역국만 먹으면 또 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좀 신선한 채소로 끓여도 끓여주는 것도 좋은데 이 별꽃나물이 산모들에게는 젖이 잘 나오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말려서 차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권사님 잘하시는 장아찌 뭐 이제 뭐 장아찌 박사님이라고 누가 지난주에 그러시던데 별꽃나물도 장아찌 담아 넣으시면 이렇게 꺼내서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네요. 사실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별꽃나물입니다. 오늘은 별꽃나물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신앙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장로로 장립되어 섬기고 있는 신자입니다. 장로가 되니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들 잘 방조하며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의 부담도 많이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데요. 얼마 전 성도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쪽 건너편에서 듣기만 하던 위치에 있던 터라 중간에 끼어들기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의 특성이 다양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인 무리들이기에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온 터라 이렇게 간혹 신앙적인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침 받았던 곳에 비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의 목회자와도 어느 정도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그날 집사님들의 대화에서 엿들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칼빈의 예정론은 전도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예. 교회 중직자신 장로님의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담 내용도 상당히 무거운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교회에서 뭐 장로님으로서 사역하시는 그런 가운데 네. 또 이제 새롭게 장로님으로 장립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도 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이제 오늘 내담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막중한 사명에 네. 헌신을 다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장로 위치든 뭐 위치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네. 교회 앞에 본이 돼야 되고 네. 물론 또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 네. 신앙에 큰 유익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장로로서 섬김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오늘 내담자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신 내용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인데요. 칼빈의 예. 예정론. 한두 번 듣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요.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도 뭐 칼빈의 예정론 뭐 네. 한두 번 듣기는 해보셨죠? 네. 그러나 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는 것은 뭐 신약자들의 몫이다 아니면 예. 목회자들의 몫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이제 칼빈의 예정론은 사실은 칼빈의 뭐 구원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즉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예.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구원이 언제적부터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에 네. 뭐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네. 예정하신 가운데 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네. 칼빈의 예정론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운명론적 예정론 네. 혹은 또 이중 예정론 이렇게도 이제 뭐 부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자와 영멸을 받을 자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예. 뭐 운명론적인 네. 그런 측면으로 혹은 이중적인 그런 측면으로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당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예. 그 인간의 선행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그것도 도덕적인 구원론에 근거한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하려고 했던 이제 성경 기록자들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고 네. 특히 이제 뭐 이 이정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를 말씀할 만한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특히 뭐 이제 에베소서 예. 1장 같은 데서는 예. 뭐 창세전에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표현을 하면서 예. 하나님의 선택 문제를 예정해 놓으신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예. 예. 칼빈의 예정론을 운명론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내담자께서 문의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예. 우리 인간이 굳이 전도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예. 뭐 이미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탁 네. 예정해 놓으셨다, 네. 작정해 놓으셨다. 네. 그러면 굳이 뭐 누가 누구를 전도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예.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네. 전도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예정론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예정론 전도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예정론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또 먼저 언급되는 예.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미리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 결정되었다라고 예. 하면은 예.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은 예.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예.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은 그런 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은 하셨지만 예. 작정은 하셨지만 예. 또한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뭐 그냥 단편적으로 구원하기로 누군가를 예정해 놓으셨어. 예. 틀림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 예. 그러면 전도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말하지만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 전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예. 전도할 필요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예. 오히려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정결의는 예. 우리 신자들에게서 전도의 필요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분명한 의무요 예. 또한 특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더 적극적인 전도의 동기를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이런 예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예. 가마 메주콩이 한 가마가 있다고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 그 메주콩 한 가마 속에 예. 콩할 만한 금덩어리가 예. 순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다고 할 때에 예. 어떻게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 가마니를 다 쏟아서라도 기어이 찾아야죠. 그 하나를 찾아내겠죠. 네, 네. 뭐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자, 이 금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 것은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나 누군지를 우리가 몰라요. 예. 근데 그도 구원받으려면은 복음을 듣고 네. 그도 믿음으로 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 역할까지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예.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 예수 믿게끔 하는 것은 예.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면은 전도의 필요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 전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요? 더 예.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고 예.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체적인 그런 한 논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네. 구원의 목적을 미리 정하신 것이 것같이 예. 그 방편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정하시는 데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예. 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예.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예. 열심 예. 또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그가 결국은 복음을 이제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네. 내적인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능력만을 예. 통해서 네.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역을 이렇게 부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을 선택과 유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면 선택의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유기를 말할 때에는 자비로우신 성품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한 상태로 두신다면 그 유기된 인간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예. 왜 누구는 뭐 구원하시기로 예. 하시고 누구는 예. 그냥 버려두시는가, 유기하시는가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예정교리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이해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정론 이렇게 듣기는 했지만 예. 예정론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한 그런 기회들이 예. 없기 때문에 네. 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정론에 대해서 뭐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면 네. 예정론을 칼빈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다라고만 말했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네. 이러한 논리를 그런 고민을 하지, 칼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썼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예. 칼빈도 예.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예. 또 썼구나. 네. 그리고 칼빈 하면 뭐 예정론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예.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양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예. 뭐 처음부터 예정론을 탁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예정론은 거의 그 끝머리쯤에 있어요. 예. 제가 학원 쪽에. 예.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말씀에 대한 진리들을 다 얘기하면서 예. 이제 조심스럽게 예.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또 빼뜨릴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칼빈은 칼빈함의 예정론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칼빈의 예정론은 칼빈의 독창적인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칼빈도 네. 뭐 앞에는 어거스틴 같은 예. 그런 이제 선대의 예. 그 앞선 신학자들의 예. 어떤 주장을 토대로 예. 성경의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집약시키면서 예. 예정론을 펼쳐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예정론을 살펴볼 때 가장 예. 중요한 점은 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에서 있을 때에 이 예정론이 예.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상태가 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똑같은 상태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죠. 예. 뭐냐면 칼빈이 보는 입장은 성경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예.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거예요. 예, 예. 죽은 상태예요. 예. 네, 죽을랑 말랑하는 상태도 아니고 예. 영적으로 일단. 이렇게 죽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즉 그대로 두면은 유기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 얼마를 선택하고자 한 것인데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네. 오히려 다 멸망받고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예.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예. 하나님의 의로움이 네. 오히려 더 풍부하게 이렇게 예. 나타난다고 보아야 될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칼빈의 예정론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만 예. 살짝 이해하신 분들은 예.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예정론의 진면목을 예. 잘 살펴보면은 예.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네.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무리들은 구원받은 것에만 집중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예. 굉장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예. 분이 저한테도 뭐 직접 그런 건 아니고 옆에서 예. 이제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예. 요즘 이 기독교가 예. 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정 엉망으로 하고 예.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예. 그 칼빈의 예정론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뭐 했기 때문에 그 칼빈의 예정론이 구원에 대해만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신앙의 목표를 오로지 구원을 받았느냐 예. 못 받았느냐 예. 그것에만 이제 결과만적으로만 보고 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네. 삶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예.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예. 망가졌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숙되지 못한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거를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다가 책임론을 이렇게 다 덮어씌우는 것이 조금 제 의아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보셨나 보구나. 그런데 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는 말씀하시는구나. 예. 이제 그렇게 제가 예. 들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과 관련된 말로서 예. 오늘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예.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칼빈의 예정론은 인간 구원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즉 인간의 어떤 선행의 유무와 관계없이 네.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예. 신자들이 자기의 삶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예. 구원받은 것 자체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예.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배웠던 예. 그 교리 문제가 예.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뭐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소유리 문답 이런 거 대유리 문답 네. 공부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요리문답을 예. 공부하다 보면은 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굉장히 짧게 예. 질문을 던지죠. 예. 거기에 대한 대답도 예.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바꾸자 함이고 천국에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짧게 예. 대답을 한다고요. 예. 그야말로 소요리 문답이에요. 예. 예.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 짧은 대답을 통해서 예. 이렇게 이제 교리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은 소유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에는 그 해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 많은 해설이 필요한데 네. 그 해설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예. 그냥 단순한 문답 형태로만 예.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을 오해하면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가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제 어느 정도 교리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죠. 예. 구원의 서정, 구원의 예. 단계, 예. 혹은 구원의 과정 예. 이런 것이 있죠. 네. 이제 그 구원의 그 최종적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예, 영화의 단계.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단답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보다 성숙해지고 예. 성화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예. 그런 과정이 예. 필요하죠. 예. 그렇게 칼빈의 예정론도 똑같이 예.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예. 칼빈의 예정론이 결코 예.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말해.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목사님께서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또 다른 문제에서 오해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예정을 이제 숙명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꼭 예.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미 정해진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 아주 그렇게 보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말하는 것을 제가 좀 옮겨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 예. 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네. 한국의 세월호가 침몰하고 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네? 예정론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 네? 그러나 예.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 부분이 쭉 굉장히 좀 페이지가 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뭐 기독교 강요 어디를 봐도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설명하거나 예. 주장하는 모습은 전혀 뭐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예. 그런 부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선택과 유기를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시는 반면 네. 또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아, 예. 이렇게도 말할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도 필사적으로 예. 구원받으려는 사람을 못 오시도록 막으신 분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 네. 예. 예정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예. 인간은 자, 아까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영적으로 죽을랑 말랑 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죽었다라고 예. 그렇게 보고 네. 그런 죽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뭘 원하겠어요? 예.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 뭐 그리스도를 원하고 안 원하고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 그 마음에 예. 그리스도를 원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을 다섯 가지를 얘기할 때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예. 불가항력적 은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나의 어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예.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을 보면은 분명 어떤 그 악한 일부 사람들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예. 뭐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지. 그렇죠. 예.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죠. 예. 알았지만 그까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런 이제 죄는 마귀들과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택함받지 못한 이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서 예.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뭐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못 오시도록 자기가 철저히 당신이 막으시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예정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 예정 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과연 유익을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예. 이건 굉장히 네.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전도에 대해서 뭐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네. 강하게 네. 느끼게 해준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 또 낙스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셨던 네. 스프롤 박사님의 그 남겨진 말 보면은 예.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정에 대해서 네. 예정 진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난다. 예.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하나님의 그 예정 교리는 칼빈이 뭐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네.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칼빈도 성경 속에서 네. 찾아낸 하나의 원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꼭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예정 교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더 확증적으로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자들에게 네. 예정 교리가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대한 대해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예.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반에 이번에 전교에서 1등 한 사람이 우리 반에 있어. 그러면 학생들이 누굴까? 예. 날까? 선생님이 이름은 탁 말을 안 해주고 예. 우리 반에서 전교 1등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그거는 어떻게 누구에게나 다 기쁘잖아요. 예. 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 누가 야 전교에서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을까? 예. 근데 정말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중에서 예. 누군가를 선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예. 분명히 이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구나. 그런데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 뭐 언젠가는 구원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늦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빨리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 이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을 갖고 네. 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예. 정말 저는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예. 어떤 분이 이제 나이 70 후반에 예. 예수 믿어서 예. 권해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예. 그분이 뭐 자기는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예. 늦게 늦지막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왜 나는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구원받아서 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조금이냐 이거죠. 예, 예.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거죠.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거죠. 예.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 빨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예. 그가 더 일찍 예.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네. 예, 예정결에 대해서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서도 예.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에 버려진 우리를 예. 당신이 선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 또 선택하셨던 것은 예.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정결은 예. 하나님을 무자비하신 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예. 오히려 예.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예. 감사하고 예. 또 찬양하면서 예.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을 많이 예. 우리에게 예.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칼빈의 예정론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 좀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담 내용을 전해오신 우리 장로님께서 예. 어느 교회를 심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성도들에게 좀 잘 가르쳐서서 예.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후 더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그 성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점 또는 여러 어려운 점,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